영리한 들소. 아주 먼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에드거라는 이름의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작은 집 한 채와 조그만 땅을 소유하고 있었죠. 에드거에게는 바운티라는 들소가 한 마리 있었어요. 들소에게 그런 특이한 이름을 지어준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사실 에드거는 너무나도 가난한 농부였어요. 바운티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하지만 바운티는 세상 어느 들소보다 성실했죠. 바운티는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매일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넓은 밭을 일구는가 하면 에드거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채척해냈어요. 그 덕분에 밭에서는 엄청난 양의 곡물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죠. 마을 사람들은 에드거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농부는 열심히 일해준 물소의 이름을 풍요롭다는 뜻의 바운티라고 짓게 된 거죠. 바운티는 정말 특별한 들소였어요. 그는 매우 영리했고 언제나 생기가 흘러넘쳤죠. 에드거는 그런 바운티가 일만 하는 것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종종 일이 없을 때면 에드거는 바운티를 해가 질 때까지 산책시키고 오곤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에드거는 새로운 들소를 데려오기로 했어요. 그는 바운티를 너무나도 아꼈기 때문에 그가 혼자서 밭일을 지나치게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일을 나눌 친구를 데려온 거죠. 에드거는 바운티를 지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밭을 갈던 중에 바운티가 털썩 주저앉아 숨을 거칠게 몰아쉬기 시작했어요. 바운티. 에드거는 들소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에드거는 잠이 들 수 없었어요. 바운티를 보내줘야 할 때가 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다음날 그는 바운티를 숲속으로 데려가 목줄에 있던 방울을 떼어냈어요. 바운티는 신이 나서 머리를 흔들었죠. 바운티, 너는 정말 착한 들소였어. 내게 진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이제 너는 밭에서 일하지 않아도 돼. 자유롭게 떠나렴. 내 친구, 네가 정말 그리울 거야. 어서 가, 이 땅을 자유롭게 누비렴. 뭐? 목소리 들으니까 울 것 같구나. 혹시 집에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돌아와도 좋아. 오는 길 알지? 바운티는 쉽게 자리를 떠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궁금하기도 했죠. 그는 신나게 걸으면서 신선한 공기를 만끽했어요. 그는 겁먹지 않고 당당하게 숲속을 탐험했죠. 개울에서 목을 축이고 길가에 풀을 뜯어먹기도 했어요. 머지않아 해가 지기 시작했죠. 날이 저물고 있었어요. 바운티는 안전하게 밤을 지새울 것을 탐색하다가 드디어 발견했죠. 연못 바로 옆에 있는 저 동굴이 좋겠군. 음메랄라, 이 동굴 정말 크다. 꽤 따뜻하기도 하고 말이야. 내가 살기 딱 좋은걸. 이런, 들어오자마자 피곤하네. 오랜만에 산책을 많이 했더니 기린처럼 홀쭉하게 살이 빠지겠어. 바운티는 그 동굴에서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연못에서 깨끗한 물을 마시기도 하고 근처의 풀을 뜯다가 동굴에 들어가 낮잠을 자기도 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운티는 평화로운 숲속 생활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하지만 바운티는 가축이었기 때문에 야생의 환경에 관해서 그리 잘 알지 못했어요. 그는 숲속에 얼마나 많은 동물이 살고 있는지 몰랐죠. 그리고 동물들이 자신만큼 다 착하지는 않다는 것도요. 그렇게 바운티가 자신의 새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는 동안 숲속의 누군가도 그런 바운티를 은밀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바로 여우 팀이었죠. 매일매일 바운티가 동굴을 나서 숲속을 돌아다닐 때면 팀이도 그의 뒤를 살금살금 따라다녔어요. 바운티는 그날그날 겪은 새로운 일들이 너무 재미있었던 나머지 팀이가 몰래 주변을 서성이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죠. 이 들소는 항상 친구도 없이 혼자 있는데도 겁없이 숲속 여기저기를 돌아다니잖아. 뭐, 지나치게 용감한 거 아니면 진짜 멍청한 거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누구 동굴에 살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 거야. 어디 장난 좀 쳐볼까? 이봐, 안녕.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나 봐. 나는 매일같이 여기 풀을 뜯어먹으러 오는 걸 여기 온 지 꽤 됐다고 할 수 있지. 어, 거참 재치 있는 작은 친구라구만. 여우가 나 같은 들쏘한테 작다고 하는 게 더 재치 있는데. 니까짓게 감히 나를 우습게 봐? 나는 이 숲을 거느리는 왕이야. 네가 살고 있는 그 동굴도 내 거라고. 여기 있는 모든 동물은 다 내 손 아래 있어. 네가 정녕 살고 싶다면 지금 내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해. 당장! 그래 맞아. 나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하는 말을 다 믿을 만큼 멍청하진 않아. 잘 들어 여우. 네가 이 숲의 왕이 아니란 거 나도 안다고. 그리고 내가 장담컨대 너는 이 숲이 얼마나 큰지조차도 모르겠지. 그러니까 내 시간 좀 그만 빼앗았으면 좋겠다. 티미는 화가 치밀었어요. 분노에 몸을 떨었죠. 그는 언젠가 저 들쏘에게 이 서름을 되갚아주리라 다짐했어요. 한편 바운티는 이제부터 행동을 좀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저 교활한 여우가 내 은신처를 알고 있잖아. 그 말은 여태 날 지켜보고 있었다는 건가? 그리고 여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그 동굴도 주인이 따로 있을 수 있겠어. 만약에 그 동굴에 진짜 주인이 나타나서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제부터 돌아다닐 때 조금 더 조심해야겠는걸. 그날 밤은 하늘의 달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동굴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바운티는 어떤 소리를 들었죠. 그는 작은 구멍을 통해 밖에 수상한 그림자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처음에 그는 여우가 자신을 골탕 먹이러 온 거로 생각했죠. 하지만 그림자가 가까워져 오자 바운티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그 집의 주인 호랑이였거든요. 오, 이런. 그래, 이 동굴의 주인은 호랑이였어. 이제 난 어떡하지? 잡아먹히고 말 거야. 호랑이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올수록 바운티는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아니야, 잠깐. 신중하게 생각해 진정하라고. 아하! 나는 저자를 볼 수 있지만 저자는 날 볼 수 없어. 그걸 이용하면 되겠다. 드디어 오시는군! 뭐? 너 대체 왜 그러는 거야? 호랑이가 듣겠어. 오, 그래, 미안. 근데 얼마나 맛있게 생겼나 봐봐. 내가 말하지 않았어? 여기 살던 호랑이는 우리 둘이 먹고도 남을 만큼 실하다고. 그래, 네 말이 맞았네. 우리의 저녁 메뉴는 저걸로 하자고. 당연하지. 이번에는 호랑이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어요. 대체 어떤 동물들이지? 왜 멈춘 거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나 진짜 배고프단 말이야. 그냥 지금 나가서 우리가 먼저 공격하는 게 어때? 어차피 둘은 상대 못할 거야. 속임수는 통했죠. 호랑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을 가로질러 도망갔어요. 바운티는 안심했어요. 그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든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다음 날 숲속을 어슬렁거리고 있던 티미는 그만 호랑이와 부딪혔어요. 아유, 너 때문에 놀랐잖아. 놀라요? 잠깐, 제가 놀라게 했다고요? 하지만 당신은 호랑이잖아요. 그래, 맞아, 그렇지. 내가 바로 정글의 큰 고양이야. 그렇지만 이 숲 속에 나보다 훨씬 더 덩치가 크고 또 더 무서운 동물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내가 어젯밤에 그런 동물들을 만났다니까. 내 동굴을 빼앗았다고. 그래서 새로운 굴을 찾고 있는 중이야. 잠깐, 뭐라고요? 당신 동굴에 살고 있는 그 동물이 당신보다 크고 무섭다고 했어요?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거기 있는 건 들쏘예요. 그리고 동물들이라니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는 들쏘 한 마리밖에 없을 텐데요. 내가 그깟 들쏘 따위한테 겁먹어서 도망친 바보로 보여? 두 마리의 커다란 무언가가 그 안에 있었다고. 무언가요? 그래, 그것들이 누구였는지 뭐였는지는 몰라. 동굴엔 안 들어갔거든. 대신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지. 그들이 날 공격하려고 했어.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도망친 거야. 불쌍한 호랑이 같으니 들쏘한테 속았네요. 그 속에 무언가는 없어요. 그냥 들쏘라고요. 저는 그 들쏘가 이 숲에 들어온 그 첫날부터 쭉 뭐라는지 지켜봐서 안다니까요. 이 다물의 여우야, 니까지 꽤 감히 날 모욕해? 넌 내가 들쏘를 무서운 동물로 착각할 만큼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당신은 그의 먹잇감이 아니에요. 그가 당신의 먹잇감이죠. 그럼 이렇게 하도록 해요. 제가 당신이랑 같이 갈게요. 같이 그 동굴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동물이 무엇이든 붙잡도록 도와드리죠. 어차피 저도 그 거만한 들쏘한테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굴을 되찾게 도와주는 대가로 언젠가 저를 다시 만나도 절대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세요. 그 말이 사실이란 말이야? 근데 잠깐, 만약 네가 도망가면 어떡해? 나를 내버려 두고 말이야. 그래요. 밧줄을 이용해서 우리들을 묶어놓는 게 어때요? 줄 한쪽은 당신 배에, 그리고 다른 한쪽은 저한테요. 그렇게 하면 제가 도망가려고 하는 걸 막으실 수 있잖아요. 어때요? 호랑이는 끄덕였어요. 그들은 사이좋게 밧줄을 나눠 묶고는 함께 동굴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여우는 매우 행복했죠.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게 됐으니까요. 바운티에게는 복수를 하고 호랑이에게는 신뢰를 얻게 될 테니 말이죠. 그들이 동굴에 거의 다다랐을 때쯤 바운티가 그들을 발견했어요. 그는 여우가 있는 걸 보자마자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 바로 알아챘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제부턴 제가 맡을게요. 아셨죠? 제가 들어가라고 할 때 동굴 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 멍청한 여우 같으니라고! 분명히 내가 호랑이 두 마리를 데려오라고 했을 텐데 고작 한 마리밖에 못 데려와! 뭐? 뭐야? 어제 저녁부터 쫄쫄 굶으면서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는 고작 호랑이 하나를 우리 둘이 나눠 먹으란 말이야? 감히 나를 갖다 바친 거야? 아니요, 저거 거짓말이에요. 아, 정말 쓸모없는 놀이군. 됐어, 당장 그를 이리 데려와. 안 돼! 호랑이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어요. 그는 너무나 겁에 질린 나머지 자신과 트미가 밧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말았죠. 너무 아파! 여우가 교훈을 좀 얻었겠군. 나 스스로도 오늘 중요한 교훈을 얻었지. 내가 그 상황에서 침착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혼자서 저 둘을 쫓아내지는 못했을 거야.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치더라도 항상 침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지. 바운티 말이 맞았어요. 그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돼도 항상 침착함을 유지했기 때문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으니까요. 여우는 어떻게 됐느냐고요? 그만! 여우도 분명 교훈을 얻었을 거예요.